멈추지 못해 내 두려움 그래 알아 나 악몽 같은 그 비명을 모른 채 지나쳐 여긴 쇼가 시작된 거야 여기저기 찢겨 점점 말라가 지는 하늘 숨을 끊어대 목소리 이를 물어와 그럴듯한 눈빛으로 상처를 할기어 여기 쇼가 시작된 거야 여기저기 찢겨 점점 말라가 지는 하늘 숨을 끊어대 Get out from here 해칠 듯 손 내미는 진정